그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눈깔 사탕은 초콜릿으로, 동동구리무는 랑콤으로, 주파는 컴퓨터로, 온기는 신소재 세라믹으로, 검은 빨래비 누는 한 스푼 세제로, 카바이트 소주는 수입 위스키로, 그리고 뒷집 순이는 역전 엘레나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4.19가 의거에서 혁명으로 변했듯이 그렇게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단 4.19를 앞두고 적통 시위를 벌이고 있는 나으리들만 빼면요. 어젯밤 TV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셨죠, 여러분들도? 저도 또 한번 봤습니다. 금지된 장면, 르네 클레만 감독의 초기 영화 금지된 장면 중에서 로망스를 오늘은 파라과이의 민요그룹인 빠삐와 그의 그룹 칸타레스의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곡 그대로 띄워드리죠. 전북 1위 남성고등학교 3학년 3반 김창수 학생이 체육대회를 맞아서 저희 반이 꼭 좋은 성적을 내도록 활기차고 승리감이 도는 영화 음악을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자, 비지터를 보면 알고 보니까 이 비지터를 오늘 둘째 곡으로 보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역사적인 온갖 상징으로 가득 찬 비지터 중에서 크리스티안 클라비에와 장마리 뽀아레가 주인과 하인으로 나왔죠. 두 주인공 그들이 부릅니다. C'est OK 들어보시죠. En l'an de grâce 1123, le roi Louis VI Capet dit le Gros affrontait aux frontières du royaume son cousin roi d'Angleterre et duc de Normandie. Ces hommes croyaient en Dieu et aux forces du mal. An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 and take a trip to the heaven.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초.

화이트의 조성희 씨 신청곡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Last Exit to Brooklyn,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중에서 A Love Idea 띄워드렸습니다. 휴버트 셀비 주니어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죠. 이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의 주인공은 폭력이 지배하는 브루클린의 비열한 거리, 그리고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잡다한 인간 군상들이었습니다. 이런 인간 군상이 마치 도시 속 지옥으로 여행하는 것처럼 화면이 쓸쓸하고 음침했었는데요. 그런데 방금 들으신 A Love Idea 같은 아름다운 음악이 그렇게 어두침침한 분위기를 묘하게 상쇄해주지 않았나 싶어요. 휴버트 셀비 주니어의 원작을 보면요. 아마도 가장 처절했던 장면이 트랄랄라의 집단 폭행 장면이었는데 영화에서는 오히려 희망적으로 끌고 가고 있죠. 아, 그리고 이렇게 희망적인 결론을 유도해낸 것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마크 노플러의 음악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마크 노플러 하면은 락그룹인 다이어 스트레이트스의 리더이자 보컬리스트죠. 그 에릭 클랩튼 이후 최고의 기타리스트로 꼽히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모두 5편의 영화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바로 83년 빌 포사이스 감독의 로컬 히어로, 또 역시 빌 포사이스 감독의 84년작인 컴포트 앤 조이를 여기서 음악을 맡았고요. 같은 해인 84년에 패드 오커너 감독의 칼, 또 87년에는 로브 라이너 감독의 프린세스 브라이드, 그리고 방금 전에 음악을 들으신 올리 에델 감독의 Last Exit to Brooklyn,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이렇게 5편입니다. 자, 우선 한 곡 듣고 우리 마크 노플러 얘기 계속할까요? 누구신가요? 이분은 경기도 안산 원곡동의 정석구 씨, FM 영화음악의 예전 시그널 뮤직, 바뀌기 전에 시그널 뮤직을 들려달라고 하셨죠? 바로 이 곡입니다. 로컬 히어로 중에서 와일드 테마. 기분이 아주 이상한데요. 마치 아주 옛날에는 친했던 또는 사랑하던 사람들을 헤어지고 나서 길가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같은 그런 기분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어색하면서도 좀 머쓱하고 그러면서도 친근한. 자, 우리 FM 영화음악의 예전 시그널이었죠. 로컬 히어로 중에서 와일드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엉뚱한 유머로 가득 찬 영화예요. 이 로컬 히어로. 휴스턴에 있는 거대한 정유회사의 한 촉망받는 젊은 간부가 스코틀랜드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에 정유공장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 부지로 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야심만만한 젊은 간부가 동네 사람들을 설득하다가 오히려 그곳 사람들에게 매료되죠. 그들의 일원이 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녹아들어가 버리는데요. 이 영화의 감독은 빌 포사이스라는 감독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의 다른 작품은 별 신통한 게 없는데 이 영화 로컬 히어로만큼은 아주 빈틈없고 유머가 뛰어나고 특히 스코틀랜드 지방의 특색 있는 분위기와 스코틀랜드 마을만의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만의 독특한 성격을 뛰어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마크 노플러의 음악은 아주 어쿠스틱한 그 분위기 아주 소박하면서도 정감 어린 분위기로 스코틀랜드 소시민들의 삶을 잘 떠받쳐주고 있죠. 마크 누플러는 194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46세쯤 되겠죠. 런던 출생이고요. 그룹 다이어 스트레이트스를 결성하기 전에는 학교 선생님 또 신문 기자 같은 직업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동생 데이브 노플러와 함께 그룹 다이어 스트레이츠를 결성했는데요. 데뷔 앨범은 그들의 그룹명을 따서 다이어 스트레이츠였습니다. 제가 뭐 이 다이어 스트레이츠에 대해서 그전에 잘 몰랐는데요. 이번에 한번 그 다이어 스트레이츠가 무슨 뜻인가 하고 사전을 뒤져보니까 뭐 무시무시할 정도의 궁핍, 뭐 궁상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데뷔 앨범을 낸 때가 197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싱글이었던 Sultans of Swing 이 곡은 영국 차트에서 8위, 미국 차트에서는 4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데뷔 시절부터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마크 노플러의 독특한 기타 연주 그리고 보컬 때문이었습니다. 그 독특하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전자 기타를 마치 클래식 기타 주법으로 연주한다는 것인데요. 그 보컬도 마찬가지로 미성은 아니지만 상당히 간결하고 끊어지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마크 노플러 자신이 한 외국 잡지에서 밝힌 바로는 밥 딜런이나 J.J. 케일 같은 가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그가 음악을 담당한 영화 중에서는 마크 노플러의 그 독특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로컬 히어로의 와일드 테마를 들으셨는데요. 이번에는 로컬 히어로의 테마인 Going Home 들어보시죠. 와일드 테마를 아주 템포감 있게 그렇게 변주한 곡입니다. 교정해 주신 김영림 선생님께 이거 어땠을까요? 포항 지곡동의 황선영 학생. 포항에는 저희 방송이 안 나가는데 황선영 학생은 어떻게 교묘하게 주파를 잡아서 듣는다고 하셨어요. 아, 로컬 히어로의 와일드 테마를 아주 경쾌하게 빠르게 변주했죠. Going Home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마크 노플러가 두 번째로 음악을 맡은 영화는 84년 영화 Comfort and Joy라는 영화입니다. 역시 그 로컬 히어로의 감독인 빌 포사이스 감독의 작품인데요. 바로 저 같은 방송 DJ가 주인공인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런데 사운드트랙도 발매되지 않았고 영화도 전혀 소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의 세 번째 영화는 뭐냐면요. 칼이라는 영화입니다. C-A-L. 이 칼은 북아일랜드의 정치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한 청년과 나이든 미망인이 벌이는 아주 지적인 사랑 영화예요. 아직 국내에는 소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19살 된 청년 존 린치가 연상의 미망인 헬렌 미렌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청년은 그 여인의 남편이 IRA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청년 자신이 바로 IRA의 멤버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념이나 정치 따위보다는 사랑이 더 우월한 가치라는 것을 일깨워주게 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평론가들이 그 평도 아주 좋게 내렸던 그런 작품입니다. 마크 노플로는 저희 FM 영화음악과 참 인연이 깊어요. 이 로컬 히어로의 테마, 와일드 테마도 저희 전 시그널 뮤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칼의 지금 들려드릴 음악은 제가 DJ를 맡기 전에 저의 대선배이신 조일스 아나운서가 DJ를 맡았을 때 FM 영화음악을 맡았을 때 그때 시그널 뮤직이었죠. 그때부터 청취하시는 분들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죠. 칼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The Road. 안녕하십니까. 조율스입니다. 이런 인사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도 그때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 MBC에 들어오기 전이었죠. 그때 들으면서 야, 음악 좋다 싶었는데 바로 이 영화 칼 중에서 The Road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마크 노플러 얘기 좀 더 하죠. 다이어 스트레이트스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80년대에 들어서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마크 노플러의 동생인 데이브 노플러가 그룹을 탈퇴하게 되는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가 선택하게 된 것이 바로 영화 음악이었고 그러면서 기운을 재충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영화 칼을 만든 후에 그는 TV의 프로듀서까지 겸하게 되는데요. 1985년 미국 CBS에서 방송됐던 그 락큐멘터리, 그 락과 다큐멘터리를 합성한 말이죠. 락큐멘터리 아즈텍 카메라, 발음이 안 되네요. 아즈텍 카메라라는 프로가 바로 그가 제작한 작품입니다. 여기에는 벤 모리슨, 스틸 레이든, 챗 애틴스와 함께 그 자신도 직접 출연했죠. 그리고 85년에 그는 일생의 최대 히트곡이죠. Money for Nothing. 바로 스팅과 함께 불렀던 이 Money for Nothing이 빌보드 차트에서 연속 2주 넘버원을 차지하게 됐고요. 또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평론가들로부터 그때까지 만들어진 역사상 최고의 뮤직비디오로 꼽히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87년 로브 라이너 감독의 요청을 받고 오랜만에 영화에 손을 대게 되는데요. 바로 영화 프린세스 브라이드였죠. 아름답고 젊은 여인, 그리고 그녀를 사모하는 착한 기사 간의 사랑과 모험을 동화처럼 그려나간 영화였죠. 이 프린세스 브라이드는 윌리엄 골드만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건데요. 글쎄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같이 본 동생은 아주 유치찬란하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좀 포스트 모던한 분위기의 동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국내에 개봉은 되었었는데 흥행 성적은 아주 저조했습니다. 역시 이 영화에서도 마크 노플러의 음악이 더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빌리 크리스탈, 그 유명한 코미디 배우인 빌리 크리스탈이 카메오로 잠깐 출연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분장을 심하게 해서 저도 나중에 자막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마 어느 장면에서 나왔는지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프린세스 브라이드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The Friend Song. 동생 현정이, 지웅이, 친구 민석이랑 듣고 싶다고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정소희 씨, 그리고 노원구 서울 노원구 상계십동에서 정세연 씨는 현철이, 효진이, 보이, 숙휘, 승태, 그리고 김용섭 문학 선생님과 음악을 같이 듣고 싶다고 두 분 다 얼마 전에 신청해 주셨죠. 이 음악은 아니었지만 The Friends Song, 친구들과 듣기에 아주 좋지 않나 싶어서 여러분의 성함을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Princess Bride 중에서 마크 노플러의 음악이었어요. 자, 이 Princess Bride가 87년작인데 우리에게는 브루클린으로 가는 비상구 이후에 우리나라에 개봉이 됐기 때문에 혹시 그 뒤에 만든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브루클린으로 가는 비상구 이 영화는 89년작입니다. 그러니까 프린세스 브라이드 이후 작품이죠. 원래 노플러의 음악 스타일은 락 뮤직에 기반을 둔 팝적인 사운드인데요. 이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에서는 좀 실험을 감행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를 과감하게 사용한 것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 이후에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앨범들도 컨트리풍은 물론이고요. 종교적인 취향의 가스펠을 도입하는 등 뭐랄까요? 좀 노플러 음악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할까요? 아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유명한 기타리스트인 그 챗 앳킨스와 일종의 잼 컨트리 그룹인 노팅 힐 빌리스를 조직해서 컨트리 음악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이어 스트레이츠가 On Every Street이라는 새 앨범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활동이 계속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반가운데 정작 본인인 마크 노플러는 머리가 자꾸 빠져서 굉장히 고민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머리에 두건을 감은 모습을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세계적인 뮤지컬의 대가 앤드류 웨이드 웨버가 현재 함께 작업하고 싶은 제1순위의 뮤지션으로 마크 노플러를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크 노플러의 새로운 작품을 영화 속에서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의 연주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챗 앳킨스와 실황 연주곡인데요. 킬링필드스의 주제곡이죠. Imagine을 연주곡으로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영화 음악은 아니지만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Sultans of Swing 들어보시죠. shiver in the dark. It's raining in the park, but meantime, sound of the river, you stop and you hold everything. A band is blowing Dixie, double ball time. You feel alright when you hear the music ring. Well, now you step inside, but you don't see too many faces. Coming in out of the rain, they hear the jazz go down. Competition in other places. But the horns, they blowing that sound way on down south.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랑에 대한 잠언을 보내주시는 분이세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황미카엘 씨. 사랑의 고뇌처럼 달콤한 것은 없고 사랑의 슬픔처럼 즐거움은 없으며 사랑의 괴로움처럼 기쁨은 없고 사랑의 죽는 것처럼 행복은 없다라는 E.M. 아렌트의 말을 적어주셨네요. 이번 주에는 잘 들으셨습니까? 자, 다이어 스트레이트스 마크 노플러가 있었던 그 그룹의 곡 Sultans of Swing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 이동의 조장은 씨, 실패자가 되기 위한 10가지 충고를 적어주셨네요. 모든 일에 불평할 것을 먼저 찾으라. 놀 것만을 생각하라. 좀 더 자라. 수고하길 거부하라. 적당히 하루를 넘기라. 있을 때 마음껏 써라. 계획과 목표 없이 살라.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라. 공상이나 즐겨라. 이젠 틀렸다고 중얼거리라. 저 이 10가지 중에서 대부분은 아니죠. 많은 부분 좀 비슷해요. 그런데 마지막만은 틀리네요. 이제 틀렸다고 중얼거리라. 자기 체면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자기 체면을 많이 걸거든요. 이제 틀렸다고 중얼거리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영화를 보면 정말 끊임없이 틀렸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얘기죠. 아베 마리아가 아니라 Alive, 영화 Alive 중에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아베 마리아 골랐습니다. 퇴소식 잘하셨습니까? 선국현 씨 함께 들어주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김명진 씨의 신청곡, 아론 네빌의 곡 아베 마리아 함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Maria, grazia plena, Maria, grazia plena, Maria. Oh, grazia plena, ave, ave Dominus, Dominus tecum, benedicta tu in mulieribus. Et benedictus fructus ventris tuum. Ora pro nobis. like a cherry bud. Now get the heart of love in all the mortis that's around.